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90개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이 19일 논평을 발표해서 이 땅에 사드 배치 최적지란 없으며 사드 배치 결정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하면서 괴뢰 패당이 떠드는 제3지역 검토 막말을 규탄했습니다.